경의하는 원수님께서 밝혀주신 불멸의 조국 통일 대강을 높이 받들고 자주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고적적인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기남 동지의 담화. 지금 우리 인민과 온 교련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제시하신 사회주의 강국 건설과 조국 통일 위협생의 휘황한 앞길을 밝힌 불멸의 대강을 무한한 감격과 격정 속에 받아안고 열광적인 환호로 끌어넘치고 있다.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의 높은 위원단에서 조국 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책임진 우리 당 앞에 나선 가장 중대하고 절박한 과부로 내세우시고 조국 통일의 앞길에 가로놓인 엄중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새로운 조국 통일 노선과 방침을 전용하시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 통일 노선과 방침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필생의 염원이며 민족의 숙원인 조국 통일의 역사적 위협을 하루빨리 앞당기기 위한 가장 올바른 길을 밝혀준 불멸의 통일 대강이며 온 교례를 통일애국 투쟁으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애국애족의 기치이다. 여기에는 조국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민족의 간과하고도 장구한 투쟁 과정을 통하여 그 진리성과 정당성이 확증된 민족자주의 원칙과 민족대단결의 원칙, 조선반도의 평화보장과 연방제 실현 방도가 또렷이 명시되어 있으며 현시기 북남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서 나서는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져 있다. 참으로 경의하는 원수님께서 제시하신 조국 통일 노선과 방침은 그에 담겨진 사상의 현명성과 정당성, 뜨거운 민족으로 차넘치는 열렬한 호소성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공명정대성으로 하여 발표되자마자 내외의 폭풍같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나는 만거절세의 애국자이시며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영도자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역사적인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제시하신 조국 통일 방침이 전체 조선민족의 한결같은 지향과 요구에 맞게 분열과 대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교리의 세계적 숙망인 조국 통일의 역사적 위협을 송치할 민족공동의 통일 강령으로 된다고 확신하면서 이를 열렬히 지지 찬동한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전체 조선민족의 한결같은 지향과 요구에 맞게 하루빨리 분열의 장벽을 허물고 조국 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필생의 뜻과 유훈을 받들어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기어이 이룩하려는 것은 경의하는 원수님의 확고한 결심이며 의지이다. 민족의 어버이시며 조국 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께서는 민족 분열의 고통을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시며 우리 교리에게 통일된 조국을 안겨주시기 위해 한평생 모든 것을 다 바치시어 나라의 통일과 평화 번영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 주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나라가 해방된 첫 시기부터 조국 통일을 민족 지상의 애국 위협으로 내세우시고 민족 공동의 의사와 요기에 맞게 우리 민족 자체의 힘으로 북강 번영하는 통일 조국을 건설하시기 위하여 온갖 심혈과 노고를 다 바치시었다. 민족의 영구 분열을 방지하고 완전한 자주독립국가 건설을 위한 투쟁으로 온 교리를 불러일으킨 역사적인 4월 남북연석회의와 북남 총선거에 의한 통일방안 천명, 조국 통일 3대 원칙과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제시 등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 통일의 앞길에 장애가 조성될 때마다 민족자주중심으로부터 출발한 대범하고 합리적인 제안들을 제시하시어 난국을 타개하시었으며 열렬한 민족애와 고결한 덕망으로 민족의 통일 의지를 비상히 높여주고 고적적 통일운동의 전성기를 펼쳐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생애의 마지막 시기에도 조국 통일을 위한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을 발표하시고 전체 조선민족을 하나의 통일 역량으로 묶어 세우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었으며 북남 최고위급 회담을 몸소 발기하시고 그 실현을 위해 심혈과 노고를 다 바치시었다. 오늘도 판문점에 모셔져 있는 진필비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 조국 통일을 위하여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불면불위의 노고와 심혈을 다 바치신 오보이 수령님의 고귀한 한생과 불멸의 업적을 만대의 길이 전하고 있다. 위대한 김정일 동지는 어버이 수령님의 조국 통일 사상과 업적을 빛나게 계승 발전시키시어 선군의 기치 높이 자주 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놓으신 절세의 애국자이시다.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 통일 3대 원칙과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을 조국 통일 3대 훈장으로 정립하시고 민족 대단결 5대 방침을 비롯한 탁월한 사상과 로선들을 내놓으시오 민족이 나아갈 통일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었으며 애국의 애족의 선군정시로 내외 반통일 세력의 새 전쟁 도발 책동을 짚으셔버리고 자주 통일의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숭고한 통일 애국 의지와 대용단으로 민족 분열 사상 처음으로 두 차례의 북남순회 상봉을 실현하시고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핵으로 하는 6.15 공동선언과 14선언을 재택 발표하시어 환희롭고 장엄한 6.15 통일 시대를 펼쳐주시었다. 정녕 위대한 수령님들의 한평생은 조국과 교리에 대한 가장 열렬한 사랑을 지니시고 불철주야의 끝없는 헌신과 노고를 다 바치시오 자주통일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 주신 민족의 어버이의 가장 거룩한 한평생이었다. 경야는 은스님께서 어버이 수령님들께서 한생을 바치시어 마련하여 주신 조국 통일 사상과 업적을 철저히 계승하시고 구현하시어 조국 통일의 휘황한 설계들을 펼쳐주신 것은 조국 통일 비협생의 길에 쌓아올리신 가장 특출한 업적으로 된다. 경야는 원스님께서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제시하신 조국 통일 노선과 방침은 온 민족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에 맞게 조국 통일 위협을 앞당겨 완수해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가장 정당하고 공명정대한 불멸의 통일 대강이다. 민족 자주와 민족 대단결은 조국 통일의 기본 원칙이며 근본 방도이다. 조국 통일은 우리 민족 자신을 위한 사업이며 우리 민족 자신이 주인이 되어 수행해야 할 역사적 위협이다. 통일은 그 누가 선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 누구의 승인이나 도움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오직 온 민족의 힘을 합치어 사생결단의 노력을 기울일 때만이 비로소 성취될 수 있다. 외세에 의하여 강요된 장장 75년의 민족 분열의 역사는 오직 우리 민족의 주인이 되어 자체의 힘으로 투쟁할 때에만 조국 통일의 역사적 위협을 실현할 수 있다는 교훈을 새겨주고 있다. 오늘 우리 민족은 자기의 무진 막강한 힘에 대하여 무한한 긍지와 자신심을 가지고 있다. 북과 남이 뜻과 힘을 합치면 이 세상 그 무엇도 무서울 것이 없으며 못해낼 것도 없다는 것이 우리 민과 온 교리의 의지이다. 민족의 이러한 지향과 요구를 외면하고 통일 문제를 여기저기 들고 다니며 수치스러운 외세 공조 노름에 매달리는 것은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팔아먹는 매국배적적인 반통일 행위이다. 숭배를 해도 자기 민족을 숭배하고 믿어도 자기 민족의 힘을 믿어야 하며 민족의 운명을 농락하고 통일의 길을 악랄하게 걸어먹는 외세와 그 추종 세력을 단호히 배격하여야 한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교례는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해결하려는 투철한 관점과 입장, 든든한 배짱과 자신심을 가져야 하며 조국 통일의 큰 뜻을 앞에 놓고 사상과 정견,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하나로 굳게 단결하여야 한다. 조선반도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자주적 평화 통일의 필수적 전제이며 연방제 방식은 북과 남이 합의하고 온 교리가 지지 찬동한 가장 공명정대한 통일 방식이다. 미국과 남선 당국의 무분별한 정치 군사적 도발과 항시적인 핵 위협으로 말미암아 조선반도에는 첨예한 군사적 긴장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것은 우리 교리의 생존과 발전을 위협하고 조국 통일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되고 있다. 미국은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 대시 정책을 초리하여야 하며 남조선 당국은 제도 통일의 호황한 꿈을 버리고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연방제 방식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교리의 지향과 요구에 화답해 나서야 한다. 나라의 통일과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 애국의 애족의 진정이 차 넘치는 우리 당의 자주 통일 노선과 방침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일심전력으로 받들어 나가야 한다. 내외 반통일 세력과의 초미한 대결전이 벌어지고 있는 오늘 민족 자주와 대단결, 평화와 통일을 위한 우리 당의 조국 통일 노선과 방침을 튼튼히 틀어지고 나아갈 때만이 민족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수호하고 개척해 나아갈 수 있으며 나라의 통일과 강성 번영의 위대한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다. 온 교리는 모든 것을 우리 민족을 위하여 모든 것을 우리 민족에게 의거하여 풀어나가겠다는 확고한 관점과 입장에서 사상과 이념,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단결하여야 하며 승리의 신심도 높이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야 한다. 조국의 독립과 나라의 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 속에서 마련된 민족 대단합의 자랑스러운 경륜과 전통을 살려 단결의 위력을 천백배로 강화하고 그 옥센 힘으로 반통일 세력의 방해 책동을 짚으시고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민족 번영의 찬란한 앞날을 위해 힘차게 나아가야 한다. 남조선 당국은 북남 관계를 개선하고 조국 통일을 앞당겨 나아가려는 우리의 확고부동한 의지와 진정어린 노력을 바라보고 이제라도 시대착오적인 대미추종정책과 결별하고 동족대결 망상을 버려야 한다. 남조선 당국은 정치군사적 도발과 전쟁 연습을 비롯하여 우리를 자극하는 반공화국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여야 하며 진실로 북남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사가 있다면 더 이상 불순한 목적을 추구하지 말고 진지하고 성실한 태도로 대화와 협상의 마당에 나와야 한다. 온 교리가 지지하는 우리의 성있는 제안들에 대해 깊은 연구와 니에도 없이 덮어놓고 진정성이니 선전공세니 모니하며 부정하고 곡해하면서 헐뜯는 노름을 하지 말아야 한다. 만일 남조선 당국이 나라와 민족의 존재를 결정하는 중대한 갈림길에서 동족끼리 서로 대결하지 말고 조국 통일과 북남관계 개선의 새 역사를 함께 쏘나가려는 일념에서 내민 동포의적인 손위의 손길을 외면한다면 민족 사이에 두고두고 씻을 수 없는 치욕과 죄악을 남기게 될 것이다. 온 교리가 민족자주의 기치,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평화보장과 연방제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며 북남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실천적인 조치들을 취해 나간다면 얼마든지 오늘의 엄중한 위기를 타개하고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갈 수 있다. 북남 화해와 단합 통일 열기로 온 삼천리강토가 끌어번졌던 6.15 시대의 복찬 현실이 그것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교련은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 통일의 구성이신 경야는 김정은 동지의 통일 애국의 뜻을 높이 받들어 민족 자주 정신과 민족 대단결의 위력을 높이 발양시켜 나가야 하며 세계를 이어오는 분열의 비애국을 하루빨리 끝장내고 자주적이며 번영하는 통일 강국을 안아오기 위한 고적적인 투쟁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지금 우리 민과 온 교련은 희세의 전철명장이신 경야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계시기에 조국 통일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며 멀지 않아 8천만의 인구와 막강한 국력을 가진 세계적인 강국으로 민족의 강의한 정신과 뛰어난 슬기로 세계를 앞서 나아가는 선진 문명국, 동북아시아와 세계 평화를 선도해 나아가는 정의의 강국으로 그 존엄과 위용을 떨치게 될 것이라는 확고한 신심과 낙관에 넘쳐있다. 나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며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염원하는 남조선의 정당, 단체, 각계각층과 모든 해외 동포들이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의 걸출한 영도자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제시하신 새로운 조국 통일 노선과 방침을 적극 지지하며 그 실현을 위한 애국 애족의 성스러운 투쟁에 한 사람같이 떨쳐 나서리라는 것을 굳게 믿는다. 주체 105, 2016년 5월 21일 평양.